날 이후로 나는 버렸다. 너와의 추억 모두 버렸다. 차가운 마법으로 내 맘에 기억의 창을 닫아버렸다. 그날 이후로 나는 추웠다. 따스했던 네가 떠나가고 눈물은 점점 뜨거워져도 내 맘은 자꾸 얼어. 지겹다.